네, 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각종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 시간을 가져보고요.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을 받게 됩니다.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이민 상담을 받게 되는 날이고요.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의 날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건강의학 상담을 나눈 날이기도 하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이첼과 새로운 지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오에 만나요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 정오에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릴게요. 또 이렇게 금요일이 되었네요. 아, 금요일은 항상 건강 상식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우리 선우형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아, 정말 구별해서 보고 구별해서 듣고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눈과 입과 귀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은 정말 좋은 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 미국의 미시간 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중에 수영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여서 23명을 모두 살려냈고 그 후 매스컴에 그의 이름이 떨스닥하게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네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박사가 LA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사람의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요. 마침 그 교회에 60대의 노신사가 되어버린 그 수영선수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성도가 찾아와 저 노신사가 그 유명한 수영선수였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 신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노신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이 수영선수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참 어찌 보면 참 쓸쓸한 이야기인데요. 자신들의 목숨을 정말 이 수영선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해 주었는데요. 정말 그 23명 그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이 순간순간에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선영숙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네. 매주 뵐 때마다 너무 모습이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젊어지시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아요. 사모님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네. 이제 귀, 정말 귀는 굉장히 좋은 감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귀의 어떤 부분부터 먼저 말씀 나눠 주실 건가요? 네. 이 귀를, 청신경이 있어서, 소리를 이제 듣지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진동으로, 소리가 진동으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습니다. 이 귀가 그런 청신경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 변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외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그 음성이 들어와서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내이르는 컨덕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진동이 전달이 되고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고 그다음 내이로 가가지고서는 림프액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그 물 속으로 물에서 물 속에 있는 헤어 그 털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다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신경을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듣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것은 외이거든요. 네. 외이는 그 고막까지가 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이 내이 그러니까 가운데 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이와 중이가 있고 내이가 있고 이게 세 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외이는 소리가 보이스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고막을 다쳐가지고 고막이 이 소리를 저기 진동으로 증폭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진동으로 이제 내이로 들어가가지고 내이에서는 다시 이제 물 속에 림프액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이제 또 뇌로 이제 옮겨지는 이런 그 전달 과정이 그 각 외이, 중이, 내이마다 그 모습이 달라진 걸로 나중에 이제 청신경이 들어가면 또 거기서 해석해서 뇌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해부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하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끔 저 응급실에 이제 가보면 흔한 일은 아닌데 애들이 그 벌레가 귀에 들어가 가지고 돌래 가지고 막 울면서 막 엄마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벌레 같은 거를 얼마나 그 시끄럽겠어요. 네. 그 속에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뽑겠는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뭐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 그냥 저의 상식으로는 어두운 곳에 가서 한쪽 귀를 막고 한쪽에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꺼내는 방법 하나와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예, 좋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예, 그것도 이제 맞긴 맞는데 이 벌레가 그 인섹트 곤충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빛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안을 더 귀에 들어오는 들어왔다는 것은 네. 예, 깜깜한데 어두운 데를 들어간 데가 있고 이제 다르거든요. 아, 다르군요. 예, 주광성 하나는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뭔가 하니 네. 아, 이 빛을 내가지고서는 이제 이 깜깜한 데로 들어온 것은 네. 밝은 데로 나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기름을 넣는 거예요. 네. 물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름이 더 효과가 있어요. 기름을 넣으면 죽는데 왜 기름을 넣어서 그렇게 그 괜찮을까요? 왜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왜 곤충이 물론 사람도 뭐 물에 빠지면 이제 죽는 듯이 이 모든 그 생물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아, 기름은 들어가면 호흡을 할 수 없기 없죠. 때문에 질식사를 해갖고 죽는군요. 예, 우리 이제 허파 같은 것이 네. 이제 동물도 허파도 있고 네. 있지만 이 곤충들은 기관지가 있어요. 네. 기관지는 트럭이지만 그 안에 순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기름이 들어가면 막아버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유충도 보통 기름을 이제 뿌리면 기름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서 기름을 이제 탁 다치면 그 순관이 막혀지죠. 죽거든요. 예, 그래서 면실류, 그죠? 보통 기름이요. 네. 예, 그냥 집에서 이제 쉽게 사용하는 면실류 기통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순간이 막히니까 죽죠. 그러면 이제 살살 면봉 같은 걸로 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르면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귀를 이제 무슨 벌레가 들어가서 이제 뭐 죽였다. 그러면 이제 좀, 이 귀를, 귀가 원래가 그 모양이 곧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지 않고 네. 커브가 S커브로 되어 있어요. 네, S커브.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네. 좀 구불거려요. 네. 그러니까 이 귀를 좀 약간 이제 보면서 이게 좀 끄집어낸다든가 또 뭐 곤충이 안 들어가서도 그 안에 있는 고막까지는 그래도 뭐 아무리 스트레이트하게 곧장 해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귀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귀가 그도 웬만큼 S 커브된 것이 지금 웬만큼 곧장 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 귀 이거 뭐죠? 이거 저 귀바퀴요. 귀바퀴요. 네. 귀바퀴를 잡아 당기면 네. 되는데 어느 쪽으로 당기느냐 아니 방향을 지금 물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면 그도 웬만큼 네. 이 길이 네, 네. 그 뭐 오디터리 커넬이라 그러는데 네. 귀의 그 웨이더죠. 예. 고막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이게 대신들에게 좀 똑바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귀바퀴라 그러죠? 귀바퀴 네네. 위를. 네. 위를 어느 방향으로 한번 당기면 좋은데, 어디로 당기면 좋을까요? 귀바퀴를요? 네. 아, 오늘은 퀴즈가 많아서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들이 짜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소신껏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앞으로 당겨야 될 것 앞으로요. 같아요. 네. 반대입니다. 예. 반대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라도 후상방이라고 그래요. 후상방. 뒤로. 네. 그리고 위로. 그러니까 뒤로, 45도. 위로. 네. 예. 그러니까 북쪽 그러니까 동서라 그러면 동북 향이랄까? 45도로 네. 해 가지고 위로 네. 뒤로의 가운데 네. 45도로 해서 잡아 당기면 펴지겠네요. 약간은 펴져요. 아. 완전히 하진 않지만 네. 완전히 펴지면 고막이 보여야 되는데 고막까지는 안 보입니다. 아, 귀지를 후빌 때.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맞죠. 말씀하신 그걸로 예, 옮겨.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귀지를 이제 네. 자기도 그러지만 네. 이제 어린애들 이제 뭐 그러다면 무릎하게 놓고서 살살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안 되지만 저도 그런 적이 살살 해가지고 맞아요. 이 귀상방, 위상, 아. 후상방으로 잠깐 잡아당기면서 살살 해주면 더 쉽게 예, 이게 더 예, 이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좀 넓게 아,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도와줄 수가 있죠. 네.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상식적인 이제 얘기인데, 네. 제 귀에 대해서 이제 왜 얘기를 하는 건지 보청기가 있잖아요. 네. 보청기가 어디에서 필요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 해박진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웨이더는 팀패닉 멤버네 고막까지인데 네. 고막에서 이 소리를 진동으로 하는데 증폭한다고 했잖아요. 네. 증폭해가지고서 이것이 뇌까지 도달해야 되거든요. 뇌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그 중간에 뇌까지 들어가는 데는 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뼈가 이름이 이제 방매이뼈, 다듬이뼈, 등자뼈 이렇게 돼 있어요. 등자뼈. 네. 네. 그래서 저기 스테이프스, 잉커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뼈 조그만 것이 이거 뭐 오시클이라고 조그만 그 뼈가 세 가지 간단한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망이뼈 처음에 방망이뼈예요. 네. 예. 그럼 이제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잉커스 다듬이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맷돌에서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이 방망이질을 하셨으니까 그 당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름이 다 방망이. 다듬이뼈. 네, 다듬이. 다듬이처럼 네.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등잔뼈. 등잔이 아니고 등자. 등자뼈. 예, 등자라는 것은 네. 말을 탈 때 이 말 등어리에 이 다리를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한쪽 발을 올리고 한쪽 발을 이렇게 저기 말이나 말을 이제 타지 않습니까? 네. 발을 걸고 타죠. 발을 걸고 하는 거. 네네. 예, 그런 모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내 가지고 발리게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래 가지고 예,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좀 신기하게 만드신지 저는 또 한번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왜냐? 네. 이것이 만약에 곧장 곧바로 세 개가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뭐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왜요? 왜? 지금 중위를 얘기하겠어요. 네. 이 방매이뼈, 다듬이 등자뼈라는 것은 뇌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세 개가 뇌를 딱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막에서 딱 뭐가 오면 진동이 되면 이 세 뼈를 타고서 옮겨서 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이를 곧장 세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중위의 그 길이가 플렉서블해요. 이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야 돼요. 거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약간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 곧장 그리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고막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안쪽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격이 좀 잘 완충하기 위해서 예, 텐션, 예. 텐션에서 스프링처럼 네. 움직이기 네. 위해서 곧장 붙어있지 않고 이게 막 불뚝불뚝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블이처럼이라고 할까? 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음성이 진폭이 되면 바이브레이션 저기 그 진동이 이렇게 세 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 가지고서 뇌에서는 거기는 이제 코클리어 베스티뷸러 너브인데 그러면 신경이 있는 거예요. 신경.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것은 청신경을 할 수 있는 와우관이라고 했어요. 달팽이관. 네. 달팽이관은 밑에가 있어요. 해복적으로. 뇌에 얘기합니다. 세 번째 뇌인데 밑에에서는 거기서는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림프액이 있어가지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는 청신경이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와우관, 달팽이관이 있어서 소리를 듣는데 이 뇌에는 청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네. 밸런스를, 몸의 균형을 이루는 밸런스를 여기 유지하는 또 그걸 깨닫게 하는 베스티뷸라 코클 베스티뷸라라고 해서 한국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베스티뷸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저기 베스티뷸라하고 이 코클리오 같이 붙어가지고 여덟 번째 신경이에요. 네. 우리 크레니얼 러브 12가지 신경이 있거든요. 뭐 취신경, 시신경, 동아신경, 활자 이렇게 안명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덟 번째 신경이 지금 이게 지금 그 청신경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같이 들어왔다가 내에서 나눠지면서 위에는 이게 밸런스를 맞추고 밑에는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청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이제 달팽이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것은 베스티빌이라고 해가지고서 베스티빌이라는 뜻은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나 이게 현관 이게 복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거는 뭔가니 우리가 가만히 이제 스태틱 딱 서 있을 때에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게든지 뒤쪽으로든지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지금 균형을 잡아 균형을 봐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베스티빌 바로 위에 보면 또 다른 세미서큘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자분들에게 머리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머리띠요. 머리띠. 네. 머리띠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돼가지고 딱 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로 꼭대기 직각으로 저 위로 향해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평평하게 또 이게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또 허리 머리띠죠. 네. 머리띠가 또 하나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밑에 그 베스티빌이라는 현관 같은 것은 가만히 서 있을 때에 뭐 넘어진다든가 뒤로 이렇게 기댄다든가 하면 우리가 저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뒤로 갔구나, 옆으로 갔구나, 왼쪽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위에 이렇게 머리띠 것처럼 세 개가 있는 것은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배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탄다든가 네. 뭐 비행기도 뭐 처음에는 그냥 하지만 막 움직이는 거. 네. 움직일 때 아, 이게 회전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다, 저렇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딱 스태틱, 딱 서 있을 때에 이해하는 것과 네. 또 하나는 로테이팅 할 때에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균형이 양쪽으로 다르게 되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는 두 가지대로 그 베스티빌라 더불어가지고서 우리 작은 골이 이제 우리 제일 뒤에 뒤통수죠. 그리로 가가지고 우리 몸을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있고 네. 지금 여기 아까 코클리어 여기 달팽이관은 그 신경은 다시 또 가가지고서 뇌로 들어가서 이거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야, 이것이 무슨 소리다? 뭐 이렇게 알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이와 중이와 뇌가 있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그 중이에는 뭐가 또 있는 거 아니? 유사식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 거 아니? 뇌이에는 다 밀폐가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균도 못 들어가고 공기도 못 들어가고 네. 뭐 그렇잖아요. 아주 깊숙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안에 있으니까요. 네. 네, 고막 안으로는 네. 거기는 이제 진공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저기 압이 프레셔가 기압이 밖에 것과 그 중위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구멍이 없잖아요. 네. 그 유스타스 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코 뒤에 그 페링스 그러니까 뭐 인두 후두 네. 그 뒤 있잖아요. 네. 후두예요. 네. 후두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숨쉬거나 할 때는 이것이 그 유스타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압력이 이 바깥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귀가 멍하죠. 아프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귀를 막아주는데요, 저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올라가면 이제 압력이 같아야 되는데 네. 지금 외기 비행기 안에는 압력하고 이제 우리 귀가 같잖아요. 네. 중력이요. 그런데 뇌는 지금 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하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하늘에 올라가요. 네. 그럼 귀가 좀 피곤하고 좀 이상해 멍하기도 하고 네. 그게 무슨 소린 거 아니? 그 압력을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는 압력하고 밖에 압력하고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밖에는 밖으로 올라가는 압력이 높죠. 낮죠. 압력은 올라갈수록 낮잖아. 아 그렇죠. 예, 네네. 반대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위에 있는 올라가면 희석이 되니까 기압이 낮죠. 네. 그리고 중위는 어때요? 그대로 같은 것이니까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중위하고 외위하고 어디가 높습니까? 압력이. 어디가 저기 그 기압이 높아요. 두 개 비교해보면. 가운데는 원래 지상하고 똑같았었어요. 네. 올라가면서 중간에는 변함이 없어요. 막혀있으니까. 근데 위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바깥에 외위는 기압이 떨어지니까 내려가죠. 내려가겠죠. 그러면 네. 이 고막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세지겠죠? 압력이 세진 대로 나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고막이 평평한데 한쪽에는 기압이 중위는 가만히 있는데 바깥의 기압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쪽이 고막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바깥으로 벌중하지. 바깥으로 밀려내죠. 그래서 그 느낌이 그렇게 팽창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막이 물론 플렉서블하지만 이게 벌중 바깥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압력이 약하니까. 그걸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네. 거예요. 팽창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죠. 느껴지죠. 부풀어니까 네. 뒤로 이제 밀려나가는 예, 거죠. 밀려나가면서. 밀려나가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에 있던 유스타스 기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게 후두하고 이 귀하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열어줘야죠. 보통은 네. 유스타스 기관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막혀져 있는데 이제 비행기 올라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열어줘야지 저기 밸런스 이 기압이 같아지니까 네.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걸 열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열어 어떻게 하면 이 유스타스 기관 열어가지고 빨리 그 중위에 있는 그 기압을 바깥에 그 같이 만들어 줄 수 네. 있을까요? 콧바람을 쐬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콧바람을 쐬요? 코를 딱 막고서 콧바람을 탁 쐬면은 뻥 뚫려질 것 같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뭘 아, 뭐든지 네. 마셔요. 아. 솔로밍 물을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이 유스타스 기관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열려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든지 뭐 어떤 예, 예 방향 바깥에 하고가 예. 예, 기압이 같이 만들어 주니까 이 고막이 어떻게 돼요? 편편하게 제대로 오리지널 폼으로 네. 정상적으로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하품을 해요. 요리. 아, 하품을 해요. 하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뭐를 이제 마시거나 뭐 음료든지 뭘 먹으면 먹는 동안에 20세 시간이 그때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것이 블럭블럭 해가지고 열리고 타는 거예요. 아. 항상 닦여져 있는데 네. 먹을 때, 뭐 이제 삼킬 때마다 네. 서울에 갈 때마다 네. 열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랐다 내려가고 그래요. 그때마다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타시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군요. 그렇죠. 기압을 네. 맞춰줌으로 인해서 네.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요. 근데 그 각도가 중위에서 유타시 기관이 내려가는데 한 45도로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비슷하게 내려가요. 그 모양이. 그래서 그것이 끝이 어디냐면 이 후두. 예, 거기로 이제 연결돼요. 그런데 이제 애들은요. 해부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애들은요. 이 후두가 후두에서 들어가는 유타스 기관이 45도가 아니라 거의 평평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잘못하면 기도로 네, 어디요? 네. 귀로 들어가요. 네네. 그럼 중이염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코 감기가 걸렸는데 중이염이 생겼다. 네. 바깥으로는 고막이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영한다든가 또 감기가 들린다든가 그래서 이 후두나 이 목구멍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이물질이든지 박테리아든지 뭐 공기든지 그걸 통해서 고막으로 가까이는 내 중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그냥 중이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간다. 아, 뭐 음식이라든가 그럼 안 되죠. 아무리 음식 깨끗해도 그건 다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이 우리 어른은 이게 45도라 그러면 저기 그 애들은 더 이렇게 평평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왜, 아, 그러면 나이가 자랄수록 같이 방향이 나이가 들면 이제 예. 45도쯤 되는데 아, 네. 애들은 이게 평평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몇 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애기 서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뭐 이제 숟가락으로 이제 뭐 먹인다 뭐 그럴 때 좀 이렇게 세워서 주는 게 좋지 뒤에서 누워서 있는 상태에서 주면 잘못하고 이제 애들은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뭐랄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조금 커면은 그래도 먹고 뭐 이렇게 생기고 하지만 애기들은 어렵잖아요. 네네.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워서 이렇게 안고라도 해주지 누워서 먹여주면 잘못하면은 이것이 물이든지 이런 것들이 유스타스 기관 통해 중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이거나 하고 그렇죠. 나면 꼭 트름을 시켜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 해부학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예.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네. 아기를 우유를 먹이고 나면은 트림을 시켜서 다시 그게 꾹 소리가 나면은 눕히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아 이런 굉장히 이런 같이 어울리는 그게 네, 있었네요. 매칭이 되는 네네 매칭이 되네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애들은 좀 대신들에게 세워서 앉히거나 해주는 것이 좋다 네네.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감기가 들리면 이 유사시 기관에 있는 그 저기 그 기관에는 그 대롱이 아닙니까? 대롱 안에는 점막이 되어 있던데 그 점막하고 그것이 좀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가 상기도 감염, 상기도 이번에 저기 그 저기 후두에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가 들리면 이 후두가 점막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같은 그 저기 그 차원에서 그 대롱을 타고서 중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염이라는 거는 감기가 걸리고 나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참 조심을 이제 해야겠죠. 네네.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비행기를 탔을 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때 물을 예. 마시거나 하품을 예. 하거나 하면 도움이 된다고 예.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기, 아기 같은 신생아나 예. 뭐 조금 그렇죠. 이제 누워 있어야 될 한 살 예. 미만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일 예.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누워서 예, 뭘 먹이면 안 되고 예, 좀 앉혀서 예. 먹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네.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뿐만 감기나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속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염증을 이제 유사시간 되고 중이염이 생기기 때문에 중이염은 다 수용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네. 집에서 중이염을 만약에 좀 불편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항생제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거 꼭 예. 약을 그러니, 꼭 써야 예, 되는군요. 약을 써야 되죠.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많이 이제 물이 들어왔든가 그러면은 이 귀를 통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해야겠지만 시린지로 네. 고막을 뚫어가지고 예. 뭐 뚫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침만 넣어가지고 빼주죠. 예. 고름이라든가 물 이런 거 들어가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방맹이뼈, 다리뼈, 등자뼈가 나중에 이게 치료가 돼도 마모가 되는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음성이 네네. 진동이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차단 좀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예, 다음에 그렇죠. 보청기 얘기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nd the dawning to noonday bright, and Christ's great kingdom. So come on, bird, the kingdom of love and light.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강벽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벽시계 차도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청기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제 뇌에서 청신경을 통해서 그 소리를 이제 듣는 것은 이 신경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밖에 있는 그 소리가 진동이 되고, 다시 그 물속에 림프에서 있는 헤어를 움직임으로 해서 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감각이 이제 전달되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크게 대별하면 이렇게 전이되는 컨덕션 시스템, 이렇게 소리가 진동이 이렇게 좀 전파되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그건 이제 미케니컬, 하나 기계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신경이 그걸 받아들여서 뇌에다 전달하는 신경 관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에서는 그게 깊이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를 보면, 스컬을 보면, 이 지금 해골이라고 그러죠. 해골. 네. 스컬. 그것이 보면은 이 저 귀가 있는 것이 이제 페트러스 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요. 템포럴 측두에 있는 그런 여기 뼈인데 굉장히 두껍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경 그리고 또 평행을 보는 이 신경 내에는 그 뼈 깊은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닌 말로 수술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작업이 커요. 이 두꺼운 벽을 깨는 것처럼 아주 미로예요. 미로. 완전히 미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신경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물론 신경 자체는 한번 다치면은 재생을 못하죠. 다른 거는 재생이 되는데 신경을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깨고 들어간다 해도 그거를 치료해서 하는 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깊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잘 다치진 않죠. 웬만큼 뭐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사고가 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침치료가 아. 어렵죠. 그러니까 신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데 네. 이 컨덕팅 시스템 말이죠. 이게 이 고막에서 또 이 증폭이 돼서 이게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이 뼈에 박매의 뼈, 다리미 뼈, 등좌 뼈 여기를 이게 막 세 뼈를 통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요? 뇌에 있는 신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경 들어가기 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오벌 윈도라고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돼 있는 그리고 그 창이 있어요. 창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 나가는 거예요. 아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 이것이 보청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컨덕팅 시스템 이게 전이 되는 거 소리가 이렇게 이게 가고 하는 그런 다리 역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네. 신경에다가는 효과를 별로 못 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보청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제 컨덕팅 시스템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죠. 제가 예. 이제 질문하고 싶은 예. 거는요. 저희 어머니도 보청기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적응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소리가 뭐 그 기계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예. 예. 기계음이 좀 들려서 그거랑 보청기를 꼈을 때 그 시간이랑 적응을 해준 상태에서 한 몇 달 정도 지나야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예. 네네 보청기가 질이 좋아도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한가요? 예, 필요하죠. 그죠? 예, 예. 네네. 그럼요. 사람마다 다른 거 그 지금 보청기가 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른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개발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모양도 다르잖아요. 거기에 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박매뼈, 다리뼈, 등자뼈 이런 뼈가 네. 잘 이렇게 맞춰져서 이게 전이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뼈 같은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우리 몸에 맞추려 그러면 좀 많은 적응 시간이 예,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보청기를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다가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지요. 예, 그건 뭐 하는 게 좋겠죠. 하면 어차피 네. 고안을 해서 그런 거 이렇게 컨덕팅 하는, 이게 전이 되는 그 부분이 결선 부분을 보강시켜주는 거니까, 뭐, 하는 게 좋기는 하겠어요. 네. 예, 제가, 뭐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제 한번 그러면 검사해서 뭐 3,000불이 먹는데, 1,000불은 이제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고 2,000불만 본인이 낸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네네. 예, 그런, 그렇죠.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제가 오더라도 아까 오버할 빈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귀를 이제 우리가 귀가 스테레오로 돼 있어요. 스테레오. 그러니까 뭐죠? 스테레오. 그죠?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만약에 예. 이제 보면 왼쪽에서 들린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왼쪽에서 들린대. 네. 그런 이제 물론 방향이 왼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귀가 왼쪽 오른쪽에 돼 있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되는 거예요. 음이 저쪽에서 먼저 왼쪽을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좀 늦게 오잖아요. 네. 그 간격의 차이. 스테레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방향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있고. 아까 오버할 빈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뭐 밖에서 비가 확 막 내려서 온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막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처음엔 비 오는구나. 이거 듣죠? 네. 예, 청신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나도 좀 뭐 책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은 계속 뭐 빗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봤습니까? 그다음에 빗소리는 들려도 어떻게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무시하잖아요. 네. 귀가 안 들리는 건 진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잘. 그리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소리가 새로운 그 소리가 들리면 오버홀 윈도우가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대로 흐르듯습니다. 아 비가 오네. 밖에서 시끄럽게 망치 소리가 나네. 뭐 이런 누가 싸움하면서 막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네 이런 식으로 들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크게 처음에. 그러면 공부한다 그러면은 꽃 같은 소리가 계속 나다가 신경을 끄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러면 오버홀 윈도우의 윈도우가 그 창문이 닫아버려요. 아. 닫으면은 빗소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잘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자기가 콘센트레이션 자기가 집중하는 네. 뭐 책을 본다든가 뭐 무슨 미디어를 본다든가 거기에 보니까 비가 오는 소리가 처음에 들었어도 그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생각하면 물론 들리죠. 그걸 포커스로 하면. 네. 그런데 그거는 오버홀 윈도우가 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던 것은 스톱시키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데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은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잡음들에 네.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꺼놓는 상태를 그렇죠. 하고 있는 자기가,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네. 예, 꺼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굉장히 오늘 제가 잘 배우고 가는데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한 번에 세네 가지를 한 번에 하는 멀티로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보면서도 음악을 하기도 하고 카톡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꽂고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전 잘 하지 못하는데 예, 예. 아이들은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그게 네. 가능한지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너는 한 가지를 하면서 그렇죠. 그 멀티가 되는지가 네.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생략적으로 네네 예, 예, 예 지금 이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와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릴 때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보청기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망이 뭐 뼈나 다듬이 뼈나 등잣뼈처럼 그 귀에 맞춰줘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청기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좋네요. 뭐 질문 좀 하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좀 해보겠는데요. 네. 예. 아 근데 이제 뭐 하나 더 한번 말씀을 참고서 한번 드리죠. 우리가 귀 바퀴가야 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귀 바퀴가 크지 않은데 만약에 귀 바퀴가 작다 해서 만약에 귀 바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네.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참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귀가 우리가 지금 작게 만들어졌어도 네. 이 귀 모양이 하나님께서 귀를 이렇게 모아서 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와. 왜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실내인데 실질적인 일인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거기는 이제 모슬렘 나라 아닙니까? 뭐 이는 이루 갖고 뭐 그렇게 눈으로 감는. 근데 누가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두 가지를 다. 네. 귓바퀴를 다 잘랐어요. 네. 귓구멍만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할 때는 옛날에 잘 들었는데 이 귓바퀴가 없으니까 소리가 웅웅거리고 무슨 그 내용인지를 캐치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귀를 이제 쫑긋하는 식으로 듣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원래 귀가 있을 때보다도 더 손바닥으로 넓게 해서도 이 원래 귀 있을 때만큼 잘 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귀가 얼마나 하지만 이 귓바퀴도 작아도 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동물에서는 어때요? 동물에서는 우리처럼 귀가 우리 해박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귀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기관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귀. 근데 동물 중에서도 한 퀴즈를 또 내야겠어요. 세 번째. 네. 오늘 퀴즈를 아주 많이 내주시는데요. 네.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동물 중에서요. 제일 이 소리를 잘 듣는 그러니까 귓바퀴가 커서인지 모르지만 이 음성을 이제 듣는 소리에 민감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귀가 큰 동물이겠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동물인가 한번 저 지금 자세히 없는 귀가 어떻게 큰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동물이 있어요. 아, 귀가 아주 큰 동물이 있어요? 당나귀요? 아니 귀가 뭐 큰 것보다도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동물이 있어요. 새 종류일까요? 성경에 귀를... 나오는 그 동물인데요. 아, 그래요? 사슴이에요. 아, 사슴은 귀가 정말 이렇게 크네요. 사슴이 이렇게 뭐, 노루도 크고 사슴도 크고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네. 예, 근데 최근에 이 사슴이요. 사슴은 좌우 4km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 앞뒤로 하면 몇 개? 8km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슴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헐떡거리잖아요. 목 말라서. 네네. 갈급한 마음으로. 네.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슴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빨리 그 서스티, 이 갈증을, 그 물이 부족하면 빨리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슴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빨리 물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조조조조 샘물이라든가 소리가 나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 그 물 먹으러. 네. 다른 동물보다 더 이게 갈증을 느낀대요. 네. 그래서 이 사슴은 뭐 다른 동물보다도 이게 먼 거리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라는 거는 다른 소리를 듣겠지, 보통 소리를 듣겠지만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소리가 난다. 뭐 어디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뒤로 8km, 좌우로 8km 네. 얼마나 넓습니까? 네. 그걸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슴은 그것이 발달됐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슴의 귀를 갖지 않은 게 감사하네요. 그렇게 너무 다양하게 많은 소리를 들으면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 앞에 있는 저에게 주어진 얘기만 잘 듣고 싶어요. 네. 너무 반경이 그러니까 넓으면. 우리 네. 귀도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그 작은 소리 못 들어요. 지뢰가 움직이는 거 들어요? 못 듣잖아요. 네. 너무 그 로우 레벨에는 그 사이클은 못 들어요. 또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이 우주가 막 공전 회전을 하잖아요. 네, 지구가. 네. 이 굉장히 큰 소리거든요. 네, 네. 못 들어요. 못, 예,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 아니고 가시. 눈도 마찬가지지만 이 귀 듣는 그 음성의 사이클도 중간만 듣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네요. 얼마나 네. 그 큰 걸 다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잠도 못 자죠. 예. 그리고 이 지렁이 기어가 다니는 소리까지 들으면 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네. 네,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네요. 네. 너무너무 재밌네요. 오늘 귀에 대해서 아는데. 네. 사슴처럼 그렇게 멀리 듣지 않아도 4km, 반경 4km를 듣지 않아도 네. 정말 가장 낮은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를 듣지 않고 네. 예, 내 근시 안에 있는 이 네. 얘기만 들을 수 있는 것도 네. 하나님의 은혜네요. 목사님. 오늘 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제 중이염과 뭐 보청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귀가 이 귀바퀴의 역할이 이렇게 큰지 또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귀바퀴가 없을 경우에는 말을 잘 정확하게 이렇게 들을 수 없다고 해주시니까 우리 신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 감사로 다 이루어진 것들인지 오늘도 한번 느꼈는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우에 만나요.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정호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전문가분들 모셔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도 또 우리 건강의학 박사님 그리고 목사님이시죠. 선희영신 목사님 만나 뵙고 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역시 또 건강한 우리 의학 내용에 대해서 들고 여러분들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